can see 내 앞에 네가 없어도 I feel you 아무 말하지 않아도 Because I believe in you 불안해도 I can touch 눈앞에 네가 없어도 I reach 내게서 멀리 떠나도 너의 기억만으로도 내 마음은 언제나 춤추는 것 예전처럼 너의 낮잠이 되어서 같이 꿈을 꾸고 싶어 언제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널 잊는 저녁도 캄캄해진 밤 하늘도 내 맘에 너로 가득 차 그냥 사라질까봐